오늘 지나면 년 후면 시간마저 떠난 후면 과연 서로가 각자가 되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워할 만큼 그리워하고 충분히 아파 보면 그땐 그 손 놓아줘야 해 제자리를 찾아가겠지 태어난 척하는 내게 다들 속아주고 사랑의 부질없음에 대한 얘기를 짓거려도 난 보기에는 가엾은 놈 흔히들 이런 걸 자유나 해방이라 해 틀렸어 구속은 이별한 후에 시작돼 대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절대 당연하게 여긴 존재였기에 오늘 지나면 년 후면 시간마저 떠난 후면 과연 서로가 각자가 돼요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워할 만큼 그리워하고 충분히 아파 보면 그땐 그 손 놓아줘야 해 추억은 그 모습 그대로 늙지 않고 내게 흘러터진 나 맘정리가 안 됐어 뒤돌아 살면서 내일만큼 두려운 게 있을까 차라리 증오나 원망이었으면 Yo, 그냥 소나긴 줄 알았어 잠시 젖었다 말라버릴 감정일 줄 알았어 근데 소심하지도 않은 나 널 잡아 꺼내려만 하면 속에 자꾸 담아둬 핑계만 늘어놔도 어질러진 맘을 추스리다 오늘도 틀려버린 밤 절대 짐은 되기 싫다던 너가 이렇게 헤어짐을 남기고 떠나 오늘 지나면 년 후면 시간마저 떠난 후면 과연 서로가 각자가 돼요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워할 만큼 그리워하고 충분히 아파 보면 그땐 그 손 놓아줘야 해 너와 내 사이 더 이상 우리라 불려질 수 없는 걸 며칠만 내게 며칠만 잊지 못할 후회